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9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해 온 라오수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인나완 깨오분판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수 여성동맹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